happiness. Today I will preach about happiness. Maybe Brother Bobby and Jericho come here because of this pursuit of happiness. Many people said their life goal is this, happiness. Okay, are you happy now? Amen. Jericho, are you happy now? Yes.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며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Luke chapter 12, 16 to 20.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 이거는 제가 찾은 거고 성경을 보실 바랍니다. 예. 야, 여기 아닙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열흘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소망셀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 간절히 또 이룰 것을 믿으며 이번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드립니다. 아멘. 존 바이퍼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마침 그분의 설교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설교 영상을 앞에 조금 땄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millions of nominal Christians who are not born again and who believe God loves them and are on their way to hell.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a born-again believer is what's at the bottom of what makes them happy. As you penetrate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to what makes them happy, and you get to the bottom, it's different for a born-again person and an unborn-again person. Millions of nominal Christians have never experienced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oundation of their happiness. They haven't experienced it. They go to church for other reasons. Instead, they've absorbed the notion that becoming a Christian means turning to Jesus to get what you always wanted before you were born again. No change in what you want. No change in the bottom, the foundation of what thrills you. Just get it from a new place. The baggage in the hotel room are the same, got a different bellhop. The meal stays the same, got a different butler. And they think they're Christian. And they feel really loved because he's producing. My life is going better. They want a happy marriage, so they turn to him to get it. They want peace of conscience, so they turn to him to get it. They want freedom from guilt feelings, so they turn to him to get it. They want escape from hell, so they turn to him to get it. And every unregenerate person on the planet wants those things. You don't have to be born again to want out of hell. You don't have to be born again to want a good marriage. You don't have to be born again to want any of those things. So what's new? Got a different bellhop, different butler, a different servant to give me what I want. I'm concerned about those people. There's some here. I would suspect in this room not as many as the other kind. 올림픽 얘기가 한창이기 때문에 올림픽 얘기 하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 2관왕을 하게 된 우리 양궁 선수 장혜진 선수가 있죠. 그가 결승전 직후 시상식 직후에 했던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전부 다 얻었죠. 아마 경기는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요. 행복은 항상 좋은 순간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은 아주 짧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만한 그 순간이 훨씬 더 긴지 모르겠습니다. 장혜진 선수는 올해 30살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가 했던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냐면요. 2012년 경기에서는 1점 차이로 런던 올림픽 진출이 실패했습니다. (2014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7번째 경기에 나간 뒤에 이제 입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 2014년도에도 그는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우올림픽에 나아가기 위한 대표 선발전에서 그는 3위로 간신히 올림픽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양궁 선수로서 30살은 조금 늦은 나이입니다. 물론 이 경기의 특성상 그렇게 빠른 나이에 다른 선수처럼 은퇴하는 것은 아닌데 집중력을 요해야 되기 때문에 젊으면 젊을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바둑을 얘기를 들어봐도요. 우리 얼마 전 알파고를 경기가 있었죠. 중국의 커제가 현재 바둑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19, 20살입니다. 지금. 집중력이 좋다는 것이죠. 어떤 경기보다 이 경기는 집중력이 더 필요한 경기입니다. 1점 차이로 런던 올림픽을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가 제일 화가 날 때죠. 한 30점 차이 났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점이라는 거죠. 1점. 밖에 물이 새는 것 같은데요. 1점 차이로 뭔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아, 이거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예, 1점 차이. 오준이 이번에 시험 떨어졌을 때 몇 점이었어?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방학 때 자격증 시험 쳤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네, 떨어졌습니다. 네, 나 열심히 했을 것이라는 믿습니다. 양궁 선수로서 기회는 왔는데 6번이나 도전을 했음에도 입상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서야 겨우 입상을 했었고 그것도 은메달을 따게 됐었고 올림픽도 정말 열심히 해서 3위까지 갈 수 있는데 딱 걸렸습니다. 아,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1점 차이로 떨어졌을 때도 과연 그 선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Sister, 2012, the final test for London Olympics. But this lady lost game, just 1 point. If I, that case, maybe I'm so angry. Just 1 point, I lose my game. Yeah. But this game, at this time in Rio Olympic, she got 2 gold medals. Yes, 2. The team game and individual game. Team and individual. But interview, she said, first word is this, glory unto God. But this is my question. Before 2012, when she lost the game, that's 1 point, then she also said, glory unto God or not, my question. How do you think? Yes? Not her time, but mine. Okay. 아마 로에나 셀리더님은 아마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그리고 아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분명 나의 때를 주실 것이야 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That is good character. 필리핀어. 이 필리핀 사람의 장점입니다. 예. 예. You know, I believe like that. 예. 그 사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경기를 잃었을 때도 혹은 내가 그 경기에서 이겼을 때도 변함없이 아마 그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BS 방송에 나왔던 인터뷰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사선에서 화살을 쏠 때 무슨 말을 외웠는지 뭐라고 하니까 그 뭐라고 외웠느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믿고 쏘자는 말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노하우가 뭡니까? 저는 언제나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고 경기에 임합니다. 필리피안 챕터 4 verse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고 결과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Yet she said, I just accept the result. 그리고 그는 SNS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고 출국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인터뷰를 했었죠. 그렇다면 그는 아마 2012년 1점 차이로 경기를 놓쳤을 때도 올림픽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도 아마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땀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한 당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We read the Bible, the story about a foolish rich man.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Yes, he was rich. 예, 부자였습니다. 많았습니다. He need a huge stories, new stories, because he have a many possession that time. 이제 소유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는 큰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Then the night God came to him and said, "You shall die tonight." 그러나 그 밤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만족감과 행복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수많은 기도의 자리에 같이 있어 보았고 수많은 현장들 속에서 그분들과 만나보고 대화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적이 있지만 저에게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두 가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경험은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경험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행복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상처했던 것도 있었고요. 남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경험들이 있었고 무엇인가 더 많이 소유했던 적이 있었고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고 아무튼 그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험은 저에게는 아주 처절했던 경험이었는데, 제가 그 자리 그 순간 있었을 때, 저는 그때도 목사였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지는 기껏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느꼈던 경험과 나의 참담함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이 가짜였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가짜였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가짜라고 하는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야 했었습니다. 그때도 목사고 지금도 목사고 저는 변함없이 목회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건 사실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 꿈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내 꿈은 목사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기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곳까지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큰 것을 내가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학벌이 나에게 있었고,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도 나에게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그 일말의 자만과 교만과 자부심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교단의 모임에 가도 다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가, 이렇게 뭘 공부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은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 땅에도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2016년 5월 현재 1683개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탈북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전하고, 성경을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돈으로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나고 있었고, 마침 내가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을 때 미국에서 왔었던 가브리엘 선교사는 막 이제 중국 공안에서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막 풀려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회에 막 참석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간증들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삶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당신은 내 삶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 참담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짜라고 느꼈을 때의 그 마음 아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왔구나 내가 정말 행복이 뭔지를 몰랐구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정말 몰랐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을 꿈꿨지만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했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꿈꿨지만 사실 그 기도는 똑같이 절에 가서 해도 되는 그 기도를 이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향해서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왔지만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하세요. 주님 세상에 그런 알바생이 있습니까? 사장님 불러다가 일 시키는 알바생 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종으로 부렸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아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이 틀렸구나라고 느꼈을 때 사실 기도가 멈췄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사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그 행복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요소들 내가 소망하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정말 필요한 바로 그것들 근데 똑같은 그것을 내가 불교에 가서도 여전히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 똑같은 이것을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전히 그것은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 더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탕 하나에 만족하는 유치원생입니까? 하나님이 더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왜 2012년도에 나는 1점 차이로 런던 올림픽에 갈 수 없어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해 왔는데 왜 난 1점 때문에 거기 갈 수 없었냐는 말이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야, 내가 이렇게 선살에 늙은 양궁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금메달을 두 개나 따게 되었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그때를 준비하셨을까?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결과를 봤기 때문에 좋게 해석할 뿐 그건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행복.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지만 남은 것은 더하여 주신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덤으로 따라온다 라는 말인데 문제는 덤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 무엇도 덤으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힘을 쏟아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배신하며 그래야지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이 문제지요. 왜 하필이면 그날 오시냐는 거죠. 그날 멋지게 추수한 뒤에 마음껏 누리고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잔치라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 밤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테니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왜 하필 그 밤에 오셔야 합니까? 부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삶에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예, 때로는 누군가를 속여가면서까지도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었겠지요. 그러니 누렸겠지요. 마음껏 먹을 준비를 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 밤에만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만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만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아직 내 행복은 충족되지 않았고 아직 내 바람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나에겐 따야 할 금메달이 남아있고 아직 나에겐 즐겨야 할 축제가 남아있으니 주님 오늘 밤에만 오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신다는 것이죠. 나는 이 하루를 즐겨야 하는데 나는 내 행복을 채우길 원하는데 그것들이 채워지기도 전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행복을 빼앗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분이십니까? 입술로는 아니요 하는데 마음으로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내 행복을 빼앗아서 아니지 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잃어버린 행복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그때도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사실 난 내일도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인데 주님 왜 내 행복을 빼앗습니까? 난 왜 내 행복을 잃어야 했었습니까? 우리가 놓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12년 1점 차이로 장혜진 선수가 올림픽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였다라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우리 삶이 쉬워졌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도 나는 오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나는 아픈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난 여전히 아픈데요. 난 여전히 힘이 드는데. 그런데 이 아파하는 경험들이 또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보고 뭐 예수 믿지 말랬니? 그래 주일날 열심히 섬겨. 그래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도 하고 그래 새벽 예배도 가고 그래 헌금도 열심히 해. 그래 열심히 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너를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래 예배 다 드려. 예배 드리면 돼. 그래 선교하고 충성하고 좋아. 그런데 시간을 분리해.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채워주지 않으시니 넌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 시간을 분리해. 시간을 나눠야 돼.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분리하면서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지난 6일 동안 세상 일하며 세상에서 살며 세상에서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홀하수목 금토는 세상이고 주일날만 하나님 나라 안식이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자, 여러분들 한번 다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고민해 보시냐면 특별히 내가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첫 번째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 조금 어린 순간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저 사탕을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줬어. 난 그때 너무 싫었어. 엄마가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줬어. 그때 나서 나 너무 그때 싫었어. 미웠어. 어쩌면 그런 순간. 혹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했던 추억과 시간과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넘어졌던 순간. 입술로는 계속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면서 마음에서는 사실 이미 무너졌던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계셨다면 내가 왜 이래야 돼 이 두 가지 순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제일 처음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꼈던 순간 뭐 사탕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이 인형 하나일 수도 있고 사실은 100원짜리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순간의 시작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야 이제 내가 새 사람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새것이 되었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아. 안 계시는 것 같아. 계시면 내가 왜 이래야 돼? 라고 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픈 순간이시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We are talking about the opportunity. The time. We all want to be happy. Yes, my desire also happiness. And I also, you also the same. But our life is many times difficult, hard, I'm sorry, but unhappy. But why? I believe Jesus. He's my Lord and Savior. But why sometimes, many times I felt unhappy. Why? God said, seek first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then I will add everything. Yes, I believe, but you know, many times He do not add something what I need. So then I felt, I believe Jesus, but where are you this time? I need your help. Where are you, my Lord? I need you. Why you do not help me? You know, I do not desire any big anything. I do not require the much money. I just pray unto you small somethings. But why you do not answer my prayer? We said,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amen, hallelujah, glory unto God. But in my heart, I heard another voice. Is he good? Is he faithful? Where is your Lord? Why he do not help you? In my heart, I heard another voice. What happened? What's wrong? We call this man the foolish rich man, but I think he worked very, very hard. Not lazy, so he became a leech. He make a big stories. I'm leech, so I have many possessions. But then that night, God come to him. You will die tonight. Why? Why? What's wrong? We have to search the first event in our life. When we feel unhappy. Sometimes it occurs small candies. Or sometimes it occurs more 1 pesos. My mom said, long time ago, I will give you 1 peso, but she do not give. So I angry, I feel unhappy. But like that, we have to search the first memory in my life. When we feel unhappy. We believe Jesus, but in Jesus, we also met many times unhappiness situations. Please remember, please search that memory. I know it's hard, it's very terrible, some things, but we have to search. When we search that, we can start again that point. Brother Bobby, search your old memory. Jericho, yours have to search memory. Papa, you do not keep. You do not bring candy. Okay, it's okay. You have to search the bad memory. You 찾아보셨어요? 기억하시는데 찾았습니까, 여러분? 아, 나 행복하지 않았어라고 했을 때 그 순간들 좀 찾으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말로는 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주님 말 안 도우시는 것 같아. 그 느꼈던 그 순간들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다 찾았다 생각하고요. 간증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간증하면 큰일 나죠. 예,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억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너 미에도 참았어? Because of your mom and dad? 네, 우리 비밀입니다. 다 찾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고 느꼈던 가장 그 첫 번째 그 순간, 그 문제가 어디가 무엇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그것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사탕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사탕을 안 줘서 나는 그때부터 마음이 틀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나에게는 사탕이죠, 사탕. 그런데 이건 지금 사탕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사탕을 살 능력은 없는데, 그렇죠? 사탕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사탕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신뢰가 무너진 거죠. 단지 100원짜리 사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난 나에게 주길 기대했었고 나한테 안 줬으니까요.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이죠. 미워, 싫어. 다시 내가 그 상황과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무너졌던 그 신뢰가 나의 힘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다면 결과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 상황을 내가 만약 지금 내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갔어도 역시 나는 마음이 상할 것 같아, 난 그게 미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그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겪었던 무너진 신뢰의 상황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시장은 사탕 하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불행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꼬리표가 됩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사탕 100개를 사서 밤새도록 뜯어 먹어도 그 밤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이 100개의 사탕은 그때 그 사탕이 아니니까요. 지금 내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은 그 사탕은 그 사탕이고 100개의 사탕은 100개 사탕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 3살 때 나 정말 그 빨간 사탕을 먹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그 나한테 안 사줬어.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마음이 싫었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 나 사실 그 기억은 못하는데, 아, 그것 때문에 네가 싫었구나. 미안하다. 그럼 괜찮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100개의 사탕이 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탕 하나지만 난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거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난 사실 그때 마음이 그래서. 혹시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해줘. 미안하다 듣고, 그래 괜찮아. 꼭 그 말 해야 됩니다. 사장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실수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하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자,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친구 뺨을 세게 딱 때렸습니다. 자, 내일 찾아갔습니다. 난 미안해. 그 친구가 내 사과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오전에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주지. 그 친구가 다시 네 뺨을 때려도 마음 상한 거야, 마음 상한 거야, 그냥. 너도 똑같이 맞아라 해도 그런 화가 난 것뿐 그 마음이 안 풀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얄팍한 한두 마디의 말, 한두 방울의 눈물 흘렸다고 용서받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내게 하지만 그것도 회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회개해야 용서가 될까요? 사람의 마음의 그 상처도 평생의 꼬리표가 따라가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무 그리 대단하다고 제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니까요.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죄를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진짜 행복은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얘기해야 됩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그 말 해야 합니다.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그 말 들어야 합니다. 정말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 못하겠으면 문자라도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 말 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계속 꼬여가고 있다, 불행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왜 느껴야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예,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역의 자리와 현장 속에 있을 때 정말 나는 뛰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그런 게 세상에서 말하는 마약의 기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 난 정말 뛰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내가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주님, 난 정말 서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난 지금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금 나의 행복이 왜 짧습니까? 왜 어려움이 달라지지 않고 어려움이 그대로입니까? 찾아야 합니다.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었던 그 순간을 다시 돌아가서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곱씹어 봐야 합니다. 왜 내가 그때 무너졌을까? 왜 내가 그때 넘어졌을까? 왜요? 난 항상 거기서 넘어지니까요. 난 어제도 거기서 넘어졌고 난 작년에도 그 자리였습니다. 넘어지는 자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난 항상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은 항상 이 자리에만 오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른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그 순간, 그 상황, 그 시간, 그 공간에서는 나를 왜 안 돕는다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돌아가서 고민하고 물어야 됩니다. 주님, 왜 난 거기서 넘어집니까? 주님, 나는 왜 거기서 넘어져야 합니까? 미안하다라고 들었고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나는 여기서 넘어집니다. 왜 여기서 내가 넘어집니까?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몇 번쯤 넘어질까요? 기는 아이가 이제 걷기 위해서 몇 번쯤 넘어질까요? 아이들이. 이걸 또 세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셌는데요. 아이들이 기는 아이가 걷기 위해서 평균 넘어지는 횟수가 2,000번 이상쯤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만약 10번째 넘어졌을 때, 아, 난 무릎이 너무 아파, 피가 나잖아. 난 안 걸을래. 라고 했다면 그 아이는 안 걸었겠죠. 못 걸었겠죠. 왜 이 아이가 그렇게 2,000번씩 넘어지는데도 결국 걸어내고야 말까요? 아이들 넘어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어제는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 아프지. 뭐 애라고 안 아프겠니? 애는 찌르면 안 아프니? 애도 꼬집으면 아픕니다. 네, 다 아픈 거예요, 이제. 근데 아픈데 걔는 또 걷는다니까요? 안 아파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난 걸어야 하니까. 사실 그 외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난 걸어야 하니까. 오늘 내가 아픈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때로는 막 멍이 시퍼게 들어도 그래도 걔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걸어야 하니까. 예, 뭐 복잡한 어떤 대단한 원리와 뭐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걸어야 되니까. 우리가 왜 거기서 넘어졌죠? 원인은 여러 가지겠죠. 왜 꼭 그 시간, 그 환경, 그 자리에서만 돌뿌리가 튀어나오느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항상 넘어진 뒤에는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항상 내가 그런다.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꼭 화가 나서 팍부터 튀어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걷듯이 걸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가 걷듯이 그냥 걸으면 안 될까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뭐 예수님께 이렇게 복잡합니까? 단순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뭐 날 사랑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내 인생에 쓸모 없는 것도 아니고, 설령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비출 아침 햇살은 내일 또 떠오를 텐데, 단순하게, 간단하게. 넘어지면 일어나자. 또 넘어지면요, 일어나면 되죠. 그리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자. When you fall down, some time, some place, some situation, then we need only one solution. When you fell down, okay, rise up. That's all. Very simple. Yeah. Fell down again, okay. Rise up again. Yeah.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한번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넘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넘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넘어진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훌훌 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못되게 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좀 따져도 됩니다. 무슨 놈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맨날 말은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표정을 관리해야 되고 아버지라면서요. 아빠라면서 아빠. 아빠한테 좀 짜증내면 안 됩니까? 아빠 왜 안 도와줬어? 그 말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못하십니까? 전 합니다. 우쩌란 말이냐고. 그래 우쩌라고. 그럼 뭐 몰라. 그럼 그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때로는 그 심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단순함이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벽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찾았단 말입니다. 에스라 학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범죄한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서 백성들이 울면서 아파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그게 끝입니다. 뭔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행복이 그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 그 한 발에 포기했다면 장혜진이라고 하는 선수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책들이 안내하는 그 복잡 미묘한 방법들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운 밤에 혼자 울고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내 상황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욕이라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하십시오. 짜증이라도 부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십시오. 욕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무엇을 해도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을 갖출 능력도 없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아파하십니까? 원망이라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하십시오.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욕이라도 하십시오. 왜 아빠한테 못합니까? 아빠한테 사랑의 아빠라고 하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이 아픈데 내가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그 환경에서 넘어져서 지금까지 내가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니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Yeah.